예쁜 두 글자. 작년 감고 너의 맘 그려봐. 깊은 너의 마음을 할 것 같아. 내게 달려가. 나의 이쁜 이 맘 받아줄 수 있나요 baby. 네 눈에 비친 우리 너무나 좋은 걸. 이쁜 두 손 자꾸 멀리 멀리 내려가고파. 오늘은 유난히 네가 이뻐 보인다. 사과처럼 빨간 물 이뻐 이뻐요. 널 향한 나의 노래야. 너를 위한 한마디 이뻐 이뻐요. 널 영원히 사랑해. 많이 많이 좋아해. 다 꺼내주고파. 내 어깨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아. Okay. 나는 네가 돼서 매일매일 대기하고 있어. 그대 내 이름을 불러줘. Say my name, say my name. 내 사랑 깊어 추천할 수 없어. 깊어 깊어 너에게 잘 보여.